남조선 인터넷 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가 6월 25일 우리 여성 공민들의 송환을 가로막는 동일부의 주장을 배격하고 정부가 김연희 여성과 12명의 북 여성 종업원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루빨리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